보안교실로 수업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너무 그러게. 아쉬워요. 너무 아쉽지. 너무 감동적인 수업들이었는데, 맞아요. 그치? 자매들이요.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왜? 이 강의가 끝나면 내가 만나줄게. 아이고, 참. No, thank you. 얘들아, 얘들아.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그렇듯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 말이 많다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문이 되는 진짜. 생각해. 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늘 저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겠는데. 왜 또 마지막 소리를 해요? 아니, 그, 지내야 되는데, 못 지냅니다. 아, 그래야 되는데, 안 네,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다고. 네, 저는 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네, 되는군요. 복습합시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백보자. 그렇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 첫째가 뭐였죠? 백보자. 백조의 심. 백조. 백보좌. 심판. 심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책. 예. 책들과 생명체. 생명체. 세 번째는. 세 번째가. 행위를 따라. 아, 행위. 행위를 따라. 기억나죠? 예. 행위를 따라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불못. 이 모든 해석을 가장 그 뒷받침하는 구약의 책이 다니엘서. 다니엘서. 옳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백보자 심판은 우리 박진희 학생. 네.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묘사가 됐었죠?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인 것을 정확하게 네, 표현해.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백보자 심판이 로마 황제의 보좌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걸 배경으로 설정한 용어들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크고 거룩한 보좌라고 묘사를 했죠. 거기서 크다라는 말은 위엄과 또 거룩. 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과 영광과 뭐가 시작이 되죠? 통치. 통치가 시작이 된다. 그 통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생명책. 누구의 공로로? 어린 양의 공로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에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행위는 우리가 어떤 뭐 선한 거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박아야 된다. 그런 뭘 박아요? 뿌리를 그러니까 시키게 하면 네. 기초를 네. 반석에 지어야 된다. 네. 네. 그 신약 성경에 어디 참고 구절로 그때 마태복음 네. 다니 마태복음. 마태복음. 맞아요. 갑자기 선장이 몇 장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7장. 아, 진짜. 네. 7장인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네. 좋은 나무와 네. 네. 나쁜 좋은 열매. 네. 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그렇습니다. 또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행하지 아니한 자요. 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행한 자. 자. 그래서 그 행위라는 것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함양이나 자기 의지적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기초 싸움. 기초 싸움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예,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못. 불못에 집어넣는다.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네요.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한 장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어려운 공부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잘 따라줘서 고맙고,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도 명석한 두뇌로 자꾸 얘기를 하셔서 너무너무 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우리 21장을 1절서부터 우리 반장서부터 두 절씩 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2강 알파와 오메가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21장 전체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1장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크게 첫째가 무슨 주제가 등장을 하냐면 새하늘 새 땅. 첫째가 새하늘 새 땅이 등장을 해요. 두 번째 주제가 새 예루살렘이죠. 네. 그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 것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미국 다녀온 사람하고 안 다녀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미국에 대해서 누가 이길까요? 안 갔다. 다녀온 사람. 다녀온 사람이 안 다녀온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우기는 상관없죠. 그런데 옛날 제가 좀 망신스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을 가기는커녕 비행기도 한번 못 탔을 텐데 제가 이제 그때 강도사 때예요. 강도사. 강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죠? 네. 아이고. 강도사 때인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직분이죠. 한 교회 청년부를 데리고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낮 시간에 성경 공부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태복음 7장 대목에 이르러서 이 반석을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고층 빌딩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네. 어디에요? 뉴욕. 중에서도? 맨하탄? 맨하탄이죠. 네. 가보셨어요? 아니요. 네, 맨하탄에 초고층 빌딩들이 제일 많이 군집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맨하탄 밑은 어마어마한 안반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층 빌딩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맨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뉴욕 맨하탄을 이렇게 보면요, 아, 그 위용스러움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그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쫙 그 눈알 벌어지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고층 빌딩이 많은 데가 미국의 맨하탄이죠. 근데 제가 이제 물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맨하탄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준 학생처럼 똑똑한 학생 하나가 여학생이었는데 뉴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아니라고. 왜요? 그랬더니 처음엔 나는 뉴욕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뉴욕 옆에 있는 줄 알고 야단을 치면서 뉴욕 옆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한 번 더 우기더라고요. 우긴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죠. 강사님, 맨하탄은 뉴욕 안에 있는데요,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야단을 쳤어요. 내가 너무 확신을 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이 학생이 순간 자기도 헷갈린 거야. 내가 딴 데 갔다 왔나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해서 어느 책을 보다가 맨하탄이 뉴욕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거기 나중에 가보기도 했죠. 제가 왜 이 기억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가 하면 우리 경험이라는 게 참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관적이고. 네. 그 경험의 세계가 다는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이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더듬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진희 학생한테는 코끼리가 어때요? 그랬더니 어우, 큰 담벼락 같습니다. 김상훈 학생한테는 코끼리가 어때요? 무슨 고무수 같은데요? 정주원 학생 같은 데를 물었더니 얘 무슨 야자수 나무 잎사귀 같아요. 그리고 오태근 학생한테 물었더니 어우, 아테네 신전에 무슨 기둥같이 생겼어요. 자, 전부 똑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왔는데 다른 부위를 표현한 만지고. 것은 자기가 경험한 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이제 시중에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소위 간증들 많이 하죠. 네. 그러면 그 간증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적극적인 설명보다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소극적인 설명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네. 소극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은 모르는 것까지 추론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어본 것 치고 어느 한 대목도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간증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게 많고, 그래서 우선 그래서 간증의 그 함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증을 세울 때도, 또 심지어 내가 간증을 할 때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간증의 항상 중심은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돼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거나 또 그 간증이 조금 더 이렇게 미화되고 또 오바되고 해서 그 본질을 흐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간증할 때는 순수하게 했는데 똑같은 내용의 간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미화시키는 걸 계속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유혹이에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간증을 안 하는 게 좋고 들어도 조심해서 듣는 게 좋고, 특별히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런 식의 간증은 조심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이 성서학당의 정신은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알파 오메가가 우리 오늘 본문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1절을 좀 보십시다.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않더라. 이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꼭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완전히 새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육의 모든 혈통을 끊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들 뭐 일부 종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 개선이 돼가지고 지상 낙원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그 누가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은 학생 읽어주세요. 65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네, 거기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거 고친다 그랬어요? 아니요. 개선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새로 만든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요. 자, 여기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굉장히 복된 통과예요. 왜? 이 땅의 것을 다 끊고 가는 거예요. 소멸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웅변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이 털 것 하나도 저곳으로 이어갈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다 끝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와 관련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죠? 하늘 소망. 그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죠.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자, 거기서 여러분 부활의 고린도서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이후로도 열매가 많다는. 이후로도 열매가 많다는 말도 되지만 놓치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첫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 대표. 이 대표라는 건 상징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체라는 말이에요. 네? 네. 전체를 대표한다 그 말이 첫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다 같이 이미 부활을 선물로 약속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님 재림. 아, 이거 중강쯤 가서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아주 이거.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더.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요? 자, 요한복음 5장. 이거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아, 이거 저기, 내가 물어보길 잘했네. 요한복음 5장. 자, 누가 읽냐면 김상훈 학생. 네. 자기는 얘기 안 했다고. 5장 29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해요, 안 해요? 해요. 합니다. 하지요? 네. 그러니까, 다 부활은 해요. 하지만, 우리는 무슨 부활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거 지난 시간 공부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네. 네. 자기 행위대로. 그래서 행위대로라는 말이 어느 부활로 들어가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여기 손으로 접어두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박진희 학생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거기 보시면은 이 악한 존재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어디서 지금 나온다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그리들의 활동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다시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네. 멸절될 것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다시 그래서 계시록 21장으로 가십니다. 21장. 4절을 보세요, 4절. 4절을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거기 언드라인 하세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음이로라. 아, 지금 우리 인간의 그 개념으로는 그 상상을 한계가 있으면 못하죠. 그렇죠. 조금 그냥 천국을 맛보는 정도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요. 요즘 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쓰면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지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좀 이제 넘어가십시다. 21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아주 거기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왔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정주원 학생.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네. 근데 예수님에게 아내가 있었대요. 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은 씨, 네? 저를 봐요. 여기 이 어린 양의 아내 누굴 가리킬까요? 전가요? 아니, 왜 웃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네.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네, 아멘. 자, 잘 보세요. 여기 똑같은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21장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자, 정중훈 학생 맞아 읽어보세요. 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남편. 여기 남편 누구를 가리켜요?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장소적인 어떤 의미로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그런 해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신부의 모습으로도 등장을 하죠? 네. 이 신부의 남편은 누구예요? 어린 양이에요. 맞죠? 네.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 뭡니까?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 네, 성전이라고 해도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보이는 건물을 말한 건 아니었을 거고. 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네. 신부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계시록 막바지에 말씀하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단장한 신부라 그랬어요. 네. 맞죠? 네, 네. 그 여기서 말하는 단장은 무슨 화장하고 뭐 이런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장은 새롭게 창조. 제가 그 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강의할 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예. 예.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아.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년 동안 신랑 신부는 별거 생활을 하죠. 예. 네. 그리고 신랑이 네. 1년 후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명을 따라 갑니다. 신부를 네. 데리러 갑니다. 예. 그럼 1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신랑은 뭘 준비해요? 집이요. 집을 준비하죠. 네. 집을 준비하고. 그러면 아내는 뭘 준비해요? 거룩한. 본인의 그, 예, 그런 정결함들, 그런 것들을 다.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준비가? 아, 뭐 있었는데. 예,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아. 우리 상훈 씨 뭐 생각날 것 같은데? 예, 날 듯 하는데 안 나는데. 날 듯 하는데 난 게 아니고? 신부가 가지고 가는 거야? 네? 신부가 준비를.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신랑이 세 가지를 가져갔죠. 신랑이 세 가지. 자, 신랑과 신부는 1년간의 별거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아버지의 감독하에 짓게 됩니다. 네. 신부는 집에서 첫째 그 집안에 신랑 집안에 가풍을 공부해요. 공부해요. 그리고 문화를 익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정결의 준비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예? 그동안 데이트했던 남자 사진들 다 찍고 편지 불태우고 선물 받았던 거 다 처리하고 예? 네. 그리고 오로지 1년 후 나를 데리러 올 그 신랑을 위해서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결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죠? 신랑이 데려다가 이제 신랑 집에서 또 잔치를 하죠? 네. 잔치를 한 다음에 뭘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까? 처녀였었음을 선포. 처녀라는 말보다도? 정결했다. 이 신부는 정결하였다.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동네에다가 똑같은 말로 소문을 내고 선포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장한 신부 같다는 이 단장은 연지군지 찍고 그런 외모적인 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내면적인 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 누구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네.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다면 우린 지금 무슨 준비해야 되겠어요? 정결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 성경책을. 예, 예. 성경책을. 네. 항상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말 같아. 네, 맞아요. 네. 하늘나라의 가품과 그리스도의 내면을 닮아가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신랑께 모든 사이클을 이제는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왜? 어느 날 신랑은 이 고단히 삶을 살던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 그날 기다려지지 않아요, 상훈 씨? 그럼요. 네, 기다려지죠. 예, 예. 정말입니다. 그 가끔 이제 이런 그 기관 있죠, 왜? 엄마 아빠가 계신데 생활고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위탁 기관이 있어요. 예.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못 봐요. 애들은 그냥 발버둥을 쳐야 안 떨어지려고. 근데 그걸 떼놓고 가야 되는 엄마 아빠 심정은 더하겠죠. 더하겠죠. 그러고 이제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6개월이나 1년 있다 약속을 하고 엄마 아빠는 얘들 데려다가 살 집을 방한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포장 맞춰서부터 길거리에 좌판 놓고 열심히 흙먼지 마셔가며 살아요. 근데 그 기관에 맡겨진 아이는 내내 머릿속에 누굴 생각할 거야? 엄마 아빠 생각. 그렇지. 언제 우리 엄마 나 데리러 올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너무 세상하고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누구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로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가 혼수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 내면의 준비.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속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거기 보세요 거기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그 신랑이 나는 뭐와 뭐라?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고 한글말에도 가나다라. 알파벳이 있죠. 네, 기억. 가나다라 마바사자 아차파타하 맞나요? 아차파타하. 그 모르실 때는 송착신 선생님이 가나다라 이거 하시면.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그렇듯이 그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죠. 네. 네. 그런데 이 헬라말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영어의 A자고.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메가 해 뜨는 거죠. 문어 대가리 같이 문어 네. 아, 대가리란 말 쓰면 안 되죠. 문어 머리 까칠이 생겼는데 네,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면 이 표현이 이게 수고적 표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이다 단순히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어떤 개념을 담아서 했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네네. 우선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네. 반드시 완성한다. 이 강력한 의지적 발언이 조말이. 그게 조말 나오면 겁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시작한 일은 이건 끝장을 보신다. 내야 되는 문제구나. 여러분 혹시 그 군인들 다 아 여기 두 분은 짓고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군에 갔다 왔죠. 예, 네, 짧게. 우리 반장. 짧게. 아, 짧게 갔다 왔어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네. 그래도 훈련은 받았죠. 훈련은 받죠. 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훈련소 들어갔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격하다가. 파편에 맞을까봐. 사격하다가. 옆 사람이 이상한 데 쏘는 걸 보고서. 뭐, 남이 표적판에다 막 쏘는 거. 남이 막 표적판에 막 쏘는 거 보고, 이거. 거기 이제 짧게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그런데 군에서 진짜 겁나는 훈련이 뭐냐면 선착순입니다. 아, 그건 제일 싫어요, 저는. 겁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선착순, 가자마자 했는데요. 저는. 선착순이 왜 싫죠? 왜 겁나죠? 그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 끝까지 알고. 언제 끝날지 모르. 그거는 자 군에서 구보시켜 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 뛰게 만들어요. 아 이거 죽어도 못 하겠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못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그 얘기 했죠. 훈련소 딱 처음에 들어갔더니. 그 피복을 놓아주다 군복. 네. 그러니까 속내까지 다 벗기고, 그러니까 국방에서 싹 물을 들여놔요. 근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55kg에, 2키에 55kg니까, 꽁치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옷을 입으니까, 나눠준 피복을 입으니까, 이게 이제 월남 치마처럼 네. 돌아가. 옷에 몸을 맞추라고 그랬다. 네. 그래서 이제 주임 상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무 개념 없이, 옷이 큰데요? 그랬더니, 아, 옷에 맞춰. 야, 이 XX야. 맞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더 거기서 조르질 못하고 와서 이제 그걸 헐렁한 걸 입고 6주를 뛰었어요. 6주 딱 끝나니까 맞더라고요. 진짜요? 진짜요. 군대 가면 다 비슷해져요. 예. 네. 마른 사람 찌고 찐 사람 말라지고 그래. 다 맞더라고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훈련소에 입소를 시켜놓고 하나님의 군병이 되도록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넌 집으로 가라.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실패까지를 다 떠안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안에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끝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차이는 뭐냐면 말로 듣는 거하고 매 맞고 듣는 거 차이예요. 이해가 되죠? 네. 예. 네. 근데 꼭 누가 매를 맞아요? 집에서 애들 키우다 보면? 말 안 듣는 거. 아니죠. 고집 센 애들이 맞아요. 말 안 듣는 애들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100%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리다가 혼절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도 잘못을 빌질 않아가지고 고집을 피다가. 저를 때리시다가 어머니가 지쳐가지고. 예. 네. 근데 저는 아이가, 계곡이래 그렇게 맞은 적이 있어요. 고집 피다가. 고집 피면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붙잡은 이상은 끝장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게. 김상훈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김상훈 학생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고울까지 가도록 돼 있는 운명이에요. 김상훈 학생의 조건과 기준을 근거로 그 일이 되질 않아요. 전능하신 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오빠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또 성경 말씀 잘 보고 있는데 집에 이제 같은 만약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 와서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너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를 들은 거죠? 네. 아이고, 너무 리얼하게.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가족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고 만들어 가실 건 알지만 옆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내로서. 아니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뭐 될 수도 가족으로서. 누가 될 수도 있고 아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일단은 김상훈 학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인 게 확실하다면 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네. 목사까지를 포함해서 인간은 믿을 네. 존재가 안 돼요. 김상훈을 믿으면 안 되고 김상훈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네. 무던히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또 아내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땐 거꾸로 역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게 아주 드문 얘인데, 네. 전 그런 경우를 봐요. 하나님이 정주은 학생 기도하게 만들고 사람 만들기 위해서, 김상훈 학생이 그렇게 고생할 때가 있어요. 네. 술 먹고 개판치고 고생하고. 좀 믿으라며.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상담하는 학부형들 보면 말이죠. 제가 이제 상담 다 듣고 나요. 비슷한 상담. 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걔가 집사님 선생님입니다. 네.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집사님 이만치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설 같지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감당할 부모에게 괴짜들을 맡겨요. 그 감당할 실력이 안 되는 부모는 애들이 좋아요. 저 말입니다. 아. 이게 신앙 영역에는 굉장히 신비로운 게 많아요. 맞아요. 너무 단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 인생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시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 가신다는 걸 아시죠? 맞아요. 네. 그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오메가라는 선호 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네. 막 술 먹고 속 썩이는 남편 있죠? 아유, 날 사람 만들려고 이 양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동태국 끓여주고 해장국 끓여주고 등 두들겨주고 오바이트 잘 하라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절대 인간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네. 신뢰할 대상도 안 된다. 네.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네. 근데 그 기초가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저는 참 사실 오늘 굉장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요? 네? 왜? 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제 개인적인 어떤 일 때문에 그 좀 어떤 좀 힘든 게 있었는데 예, 뭐 그 말씀으로 해결이 됐어요? 예, 끝까지 이제 저를 놓지 않고 그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그럼요.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무엇이다라는 게 오늘 정말 해결이 돼서요. 제가 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네. 그게 어느 논법으로 계속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22절을 보세요. 우리 시간 조금 남았죠? 예. 네, 22절을 보세요. 21장 22절. 예, 그럼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성 안에서 성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죠? 이제는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새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네. 연합과 온전한 결합을 얘기하는 네. 거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제 마지막 남은 행사가 그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단장한 신부같이 아무리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위가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어느 날 다시 불현듯 나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어느 것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